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직업 총동맹 제7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소환, 김일성, 김종일 노동계급의 시대적 임무와 직맹조직들의 과업을 더이출란도 반제위원단이 1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.